백두산 졸세비인들의 다양성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다양성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천성 청년 탄광에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노동계급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신성천 기관차대에 모셔졌습니다. 벽성군 대성협동농장에 모신 모자이크 벽화 만풍년에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 그토록 큰악한 노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이건 농업근로자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음없는 경모의 정이 오져 있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